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토론토, 이제 블루제이스 팬인데 네. 91년, 92년 이렇게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캐나다 팀이요. 91년, 92년이요? 예. 아, 이민을 90년에 왔는데, 예, 이민을 와. 90년에 왔는데, 딱 그 다음 해랑 그 다다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와, 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역사가 백 몇십 년인데도 지금 한 번 우승을 못 했거든요. 아, 토론토는 역사가 얼마나 돼요? 70년대 아마 후반에. 아, 정말요? 정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와. 한 뭐, 40년 된 것 같은데. 거의 뭐 최단 역사 아닌가요? 메이저리그. 근데 그때 우승 이후로 너무 그 암흑기가 너무 길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네. 가을 야구를 하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네. 지금 현재 지금 가을 야구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여기는 시즌 끝난 다음에 한국은 이번에 뭐 한 140게임으로 늘었다고 하죠. 한국도. 네. 근데 여기는 162경기를 해요. 와.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좀 이제 한국처럼 한 140경기 정도로 줄이는 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처럼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할수록 좋죠. 한 200게임 해도 좋죠. 오래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쉬는 날도 없이 그냥 네. 네. 매일같이 더블헤더로 그냥 하면 좋겠는데 선수들 주고 예. 근데 162경기를 하고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양대 리그가 있는데, 네. 지구가 세 개씩 있잖아요. 서부, 중부, 동부, 네. 이렇게. 근데 각 지부 1위들은 다 이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이게 짝수로 딱 맞아야지 두 팀, 두 팀에서 플레이오프가 되는데, 네. 지구가 세 개씩이니까, 각 지구에서 1위 한 팀이 세 개 팀을 갖고 팀 나오고 나머지 한 팀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2위 팀들 중에서 예 2위 팀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순으로 두 팀이 와일드 카드로 뽑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딱 단판으로 한 경기를 해서 네 이제 마지막 팀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토가 이번에 그렇게 올라왔죠. 네 팀씩 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토론토가 이번에 와일드 카드로 단판으로 그 김현수 선수의 볼티모어랑 붙었는데 이기고 올라가서 추신수 선수가 있는 텍사스와 지금 그럼 지금 잠깐만 그래서 이기고 올라와서 네 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네 팀에서 두 팀을 뽑는 그걸 지금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텍사스랑 토론토가 붙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겨서 2승 0패인데 몇 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디비셔널이니까 세 경기 먼저 이기면 아, 5판 5산, 3승 3선승제인데 아, 지금 2승까지 두 경기 다 이겼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 이겼죠. 예, 텍사스가 홈인데 그냥 두 경기를 되게 쉽게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토론토에 워낙 화력이 센 팀이라서 거의 어제랑 오늘 그 홈런을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네. 텍사스 하면 우리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나 팀인데 추신수 선수는 오늘 그 좌완이 나와서 선발로 못 나왔는데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부상에 오랫동안 시달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 기량은 확실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팀의 주축 선수로서 활약을 해줬으면 이런 기회에 활약을 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게 어저께 완전히 10-1로 발려서 텍사스가 이를 갈았을 거라고요. 네. 나름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93승인가로 최다승 거두면서 1위를 했는데 아, 그래요? 토론토는 89승. 그러니까 한 4경기 차이인데 네. 이 아메리칸 리그도 동부, 서부, 중부 중에서 토론토가 있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가 제일 빡세거든요. 네. 거의 뭐 지옥이에요, 거기는. 동부 1위 팀은 어디였죠? 보스턴. 아... 작년엔 토론토였는데 이번에는 보스턴이고 그런데 지구당 5개 팀이 있는데 네. 그 꼴찌팀, 5위팀 빼고는 4위까지가 다 승률이 5할 이상인 지구가 아, 아메리칸 리그 동부예요. 아, 정말요? 토론토가 있는 다른 데는 한 2위, 그 많아봤자 한 3위까지만. 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는 그래서 와. 그러니까 특히 내셔널 리그에서 방어율 1점대 방어율을 찍고서 투수가 오면 네. 특급 투수가 오면 방어율이 3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방어율이 한 3, 4 정도 찍다가 거기 가면 1, 2가 돼요. 1, 2 찍고. 네, 그런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와, 그럼 여기 뭐 3, 4위 팀은 다른 지구로 갔으면 뭐 1, 2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리그 안에서도 텍사스가 서부에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부랑. 아, 수준 차이가 나겠네요. 예. 네. 아무리 그 수준이 좀 낮은 서부 지구에서 계속 그 팀들하고만 만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그니까 좀 쉬운 팀들하고 상대하니까 승수가 많이 쌓일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네. 거의 뭐 지옥 같은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는 다 등장한 팀들하고만 항상 붙으니까 승수 챙기기가 힘든데 거기서 89승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죠. 아마 다른 지구에 속해 있었으면 뭐 100승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일단 두 게임을 어웨이 가서 이겼네요. 예, 이제 홈에서 하는데 홈이 캐나다 팀이잖아요, 유일한. 네. 그렇죠. 캐나다. 거의 캐나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팀인데, 네, 그렇죠. 이 로저스 센터를 홈으로 쓰면서 이 함성이 장난이 아닌 걸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올해 관중 동원으로 메이저리그 3위를 했어요. 와. 이게 굉장히 빅마켓이거든요. 역시 캐나다 네. 팀이네요, 진짜. 작년에도 그 추신수 선수의 그 텍사스랑 첫 번째 라운드에서 또 올해처럼 똑같이 만났는데 네. 그때는 토론토가 처음 두 게임을 졌어요. 그러다가 리버스 스윕을 세 경기를 내리 이겨버려서 와 와 엄청난 네. 엄청나게 가능성이 약한 희박한 상태 네 그거를 해냈는데 그걸 로저스 센터에서 아. 역사적인 경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빠던이라고 하죠. 그, 배트, 그, 플립을 좀 네. 과하게 해서, 네, 네. 토론토 선수가. 맞아. 그게,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아무래도 추신수 선수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추신수 선수가 있는 응원을 하게 되죠, 텍사스를. 네, 텍사스를 응원하게 되겠네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국뽕. 그렇죠. 근데 그때 함성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막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함성 때문에 충격에 그 소리에 의해서. 예. 와. 그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전국구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 네. 플레이오프니까. 예, 그렇죠. 놀래더라고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함성이. 근데 뭐 그 캐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캐나다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현수 선수 할 때 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맥주캔도 날라오고 거의 뭐 상반된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하키는 더해요. 하키는 뭐 국기니까요. 네, 네. 그렇죠. 하키는 뭐 그 게임 자체가 워낙 또 그런 게임이고. 근데 이제 야구도 열기가 지금 거의 하키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이제는 이게 뭐 몇 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로저스라는 그 회사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통신 회사 캐나다에 거의 뭐 한국으로 치면 SK 그렇죠 그냥 네. 아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건 다 네. TV 케이블 네. 뭐 벨도 있지만 그래도 로저스가 압도적으로 KT? 예, 그 정도? 네, 압도적으로 지금 예, 독점하다 보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구단주의 그 재력으로는 거의 뭐 미국의 빅마켓 부럽진 않은데 그래서 네.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좀 이렇게 스타급 선수들 많이 또 사서 네. 렌탈이라고 하죠, 렌탈. 네. 네, 플레이오프 앞두고서 그냥 몇 달 쓰고 버릴 걸. 좀 네임드 선수들 좀 영입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성공을 하고, 올해도 그랬는데, 그냥 상남자 팀이라고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죠. 뭐, 그냥 스몰볼을 안 하고 빅볼로 그냥 홈런으로 그냥. 그래서 삼진은 엄청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한번 걸리면 다 홈런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쉬어갈 네. 틈이 없는 핵타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임을 하는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뭐 아메리칸이가 최고의 선발진까지 갖춰서 뭐 투타가 근데 되게 웃긴 게 오늘 그 일본 다르비슈 선수가 텍사스에서 나왔는데 네.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근데 한 이닝에 홈런을 세 방을 맞아 버리더라고요 토론토한테. 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안타수가 텍사스가 13개고 토론토는 6개예요. 아 그래요? 절반도 못 때렸어요 토론토는. 근데 와, 그럼 텍사스는 13개를 때리고 몇 점 13개를 몇 점 때리고 3점을 냈는데 그것도 아. 거의 뭐 굉장히 힘들게. 근데 토론토는 안타 6개를 때리고 그중에서 홈런이 4개고 그 중에서 이제 아, 5점을 진짜요? 뽑고. 와. 그러니까 아, 이제 홈런이 4개예요? 예. 와. 이제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추신수 선수 때문에 텍사스를 응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네. 토론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남자 팀이지 이러면서 네. 되게 화끈하게 한다. 그러네요. 진짜 화끈하게 하네요. 근데 텍사스랑 작년에 악연이 있죠. 저희가 이제 리버스 스윕을 해서 네. 텍사스하고 감정이 좀 안 좋은데다가 네. 그때 작년에 추신수 선수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추신수 선수가 이제 타석에 서 있었고 네. 한 손을 쭉 뻗으면서 이제 그 배팅 글러브를 네. 잘 끼려고 네. 이렇게 글러브를 만지고 있었는데 네. 그 피칭이 막 끝난 상태라서 이제 포수가 이제 공을 잡아서 이제 다시 투수한테 돌려주려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추신 선수가 이제 장갑을 고쳐 끼고 있는데 추신 선수 손에 맞아서 아, 그래요? 공이 딴 데로 튀었어요. 와. 근데 그걸 심판이 인플레이로 선언을 해버려서 3루에 있던 주자가 들어왔어요. 그건 안타도 아니고 우와. 포수가 그냥 투수한테 다시 공을 돌려주는 상황인데 추신수 선수 손에 맞고 딴 데로 튀어버리니까 그게 마치 안타가 된 것처럼 인플레이가 그러니까 룰에 따르면 그게 맞대요. 인플레이가 근데 그게 그럼 파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3루에 마침 있던 선수가 그냥 센스 좋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우와 되게 양팀 모두 다 어이가 없었겠는데. 네, 지면 끝나는 경기인데 토론토는 왜냐하면 2패를 당한 상태라서. 네. 너무 어이가 없이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우리 그러니까 지더라도 홈런을 맞아서 지든 아니면 투수가 너무 상대 선수가 너무 잘 던져서 우리가 노히터를 당해서 지든 차라리 네. 그게 낫지. 이런 플레이로 지는 한 점 먹어서 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네. 근데 그게 문제 7회거든요. 7회. 네. 대역전극. 후반부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는데, 그거는 아직도 에픽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유튜브에 가시면 그 7회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어져요. 토론토 공격이. 공격이요? 예. 토론토 공격이요? 와. 추진수 때문에 그런 황당한 플레이가 돼서 한 점을 황당하게 먹어서 네. 거의 지는 게임을 바로 그 다음 공격에서 만회를 하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 공격을 해요. 토론토가. 이상하게 막아꼈는지 텍사스가 계속 쉬운 플레이를 에러가 계속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거의 뭐 그 쐐기를 박은 게 그 토론토 슬러거 바티스타 선수의 그 홈런이 나와서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 지는 게임을 황당하게 질 게임을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배트플립을 한 거예요. 그 흥분된 상태에서 멀리 던졌어요. 배트를 홈런 친 다음에. 근데 그래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팬들이 거의 뭐 그 광란의 상태에 빠졌죠. 본인도 거의 뭐 자기 홈런 때문에 이제 팀이 네. 이기게 된 거고. 제정신이 아니었겠네 다들. 근데 그거를 이제 텍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깝게 본 거예요. 아, 뭐,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흥분되는 순간에 배틀을 얌전히 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전 그게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게 야구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투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삼진을 잡으면 굉장히 흥분되고 기분도 좋아서 그럼요. 주먹을 하늘에 번쩍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하죠. 예, 막 그, 아싸 이럴 수 있는 나오죠. 거고요. 예, 맞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삼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자기가 놓친 건데. 그 반대로 홈런을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이 나오면 그거는 타자는 그게 빠던을 하든 뭘 하든 환호성을 지르든 그게 무슨 상대방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자연적으로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을 자극은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흥분돼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네. 근데 그거를 되게 고깝게 생각한다는 자체도 웃기고 아니 상대방은 이제 그런 논리죠. 존중을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이게 무슨 그 노인네들의 경기도 아니고 그러면 젊은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지금 너무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이런 네. 것 때문에 줄이려고 투수 교체 시간도 많이 줄였고요. 네. 투구 중간중간에 그 시간 오래 끊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간 제한을 둬서 몇 초 안에 던져야 네. 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존중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불문율이 뭐니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너무 재미없게 하면 젊은 사람들 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흥분되면 그 표출을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좀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인데 그걸 네. 자꾸 뭐 시사의 경기라고 하면 뭐 네.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네. 야구, 농구 이런 데서 정말 극적인 삼점슛 이런 데 농구에서 나오고 굉장히 막 난리가 났죠. 그럼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적인 그렇죠. 순간에 골을 넣고 그것 때문에 팀이 이기고 네. 버저비터가 나오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빈볼도 많이 토론토가 많이 맞았어요. 아, 그 게임에서요? 그 다음 그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 게임도 아, 그렇고 그래서 아, 또 벤치 클리어링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 서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작년에 그 게임 때문에 텍사스가 네.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는데 5월달에 네. 1년 뒤에 네. 올 5월달이었어요. 그 텍사스에 가서 아마 했을 텐데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1년 전 그 플레이오프 그 게임 때문에 막 인코스로 막 공을 던지더니만 아. 이제 토론토 선수가 맞은 거죠. 오. 근데 이제 벤치 클리어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네. 이제 토론토 그 문제 홈런을 쳤던 바티스타 선수가 이제 네. 공격을 하다가 1루에 있다가 네. 다음 선수가 이제 땅볼을 쳤는데 더블 플레이를 면하려고 네. 되게 2루 슬라이드를 좀 하드하게 하잖아요. 아, 예. 1루 승부 좀 네, 어렵게 하려고.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쪽에서는 감정도 워낙 안 좋았는데 거칠게 나오니까. 거칠게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UFC 같은 주먹 싸움이 나고 정말요? 그 바티스타 선수가 거의 그 턱을 한 대를 심하게 맞았어요. 그건 아직까지도 계속 텍사스에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게시판을 보면 참교육을 시켜줬다. 그 빠던을 그 예의 없이 한 그 선수에게 존중을 가르쳤다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되게 통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되게 이제 악연으로 그 두 팀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거의 뭐 운명의 장난으로 이번에 첫 라운드에 또 만났는데 그러게요. 두 경기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와.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바티스타 선수가 이제 이때 쐐기를 박는 멋진 이제 홈런도 치고 3런 홈런을 뭐 7대 1 상황에서 굳이 홈런 칠 필요도 없는데 3런을 쳐서 후반에 굳이 3점을 더해서 10대 1로 이겼는데 바티스타 선수가 나올 때마다 라는 그 부잉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야유를 엄청나게 네. 이제 홈런을 치고서 빠던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배팅 두고 갔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굴욕인 거죠. 그렇죠. 제가 봐서 그렇죠. 불안 듯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야구 선수가 야구로 그러니까 보복을 하려고 해도 야구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걔들이 이제 주먹으로 했거든요. 근데 바티스타 선수는 이제 홈런으로 보복을 한 예. 거죠. 자기가 한 대 얻어맞힌 걸. 예. 자기가 이제 인터뷰할 때 게임 전에 인터뷰할 때도 온 뭐 텍사스 기자나 토론토 기자 한국 그 야구 팬들까지도 그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둘이 싸울 건가? 그 텍사스 2루수였는데 네. 만약에 바티스타 선수가 2루 타쳐서 2루에 가면 또 그 선수랑 또 만날 거잖아요. 얼마나 어색하며 또 둘이서 뭐 언쟁이를 벌일 건가? 하여튼 이런 거 혹시 또 벤치 클리어링 이러면 또 이제 주먹 다툼이 또 일어난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쿨하게 아, 나는 야구 선수지 싸움꾼이 아니다. 네. 복수는 야구로 하는 거지 주먹으로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이제 홈런으로. 와, 아주 통쾌하게. 네, 되게 재밌었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도, 한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텍사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선수 때문에. 선수가 있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좀 이제, 이성을 가진 그런 팬들은. 네. 이렇게 복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야구로 하니까 얼마나 멋지다고? 멋있냐 이러면서 주먹만 쓰는 그거는 그놈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재밌는 게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종률인가? 라는 그 지금 해설을 한다고 하는데 야구 선수였나 봐요. 네. 어제부터 계속 이제 텍사스랑 토론토 경기 그 해설을 맡아서 한다는데 네. 이제 국뽕 해설이라고 하죠. 아... 거의 토론토 홈런 치면 막 아이고 이러고 네. 한숨 쉬고 이제 중립을 해설가들은 중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게 맞죠? 아니 사실 그거는 뭐 아니 그게 일단 아프리카나 이제 이런 데서 그럼 아 공영 방송이니까 네, 근데 MBC 맞아요? 굉장히 예 아 모르겠어. 근데 아, 예. 예 그때 한국 이제 야구 팬들이 네. 폭발한 거예요. 이게 얘 아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다. 텍사스 그러니까 각 팀마다 전담 그 캐스터들 해설가들이 네. 다 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는 네. 아, 편파파종 아 편파 해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네. 자기 팀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하지 월드컵 하듯이, 응원하듯이 그렇게, 예, 그렇게 근데 그걸 이제 토론토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굉장히 토론토 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싫어하시더라고. 좀 해설이 좀 심하다. 편파 해설이다. 아, 전 굉장히 통쾌했고요. 아, 그럼 모든 악조건을 다 야구 결국 점수로 이겨낸 토론토가 아, 그리고 오늘은 그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오늘 한 경기씩 어웨이에서 했으니까 3차전 토론토에서 할 때는 하루 쉬고 이제 내일 쉬고 일요일이요? 모레 일요일에 할 텐데 와, 그 게임이 이제 그 끝나는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세 번 이겨버리면 되니까 장난 아니겠는데요. 토론토 지금 분위기가 캐나다 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 주말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서 아. 낮 경기면 아 다 퇴근하죠. 아 그렇죠. 어. 근데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한테 질문 있어도 일요일 날 전화하지 마라. 나 정말 화낼 거다. 그리고 토론토가 이기기를 바래라. 나 이거 지면. 이게 다 내 그 기분이 썩 안 좋아질 테니까 너희들 점수 채점할 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토론토가 이기기를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했다고 해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토론토. 그래서 저는 이제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경기 때만큼이나 흥분이 저도 지금 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추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추신수 선수, 그러니까 추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3차전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4차전도 토론토에서 하는데 그냥 3차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이 기세 중반까지는 토론토가 1위였어요. 계속 지구의 네. 1위였는데 막 후반 되니까 슬럼프가 갑자기 온 거예요. 네. 이러다가 1위를 뺏겨버렸죠.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간신히 네. 카드를 따서 올라왔는데 다행히 다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와일드카드 경기부터 계속 이겨 다시 예, 계속 쭉 이기니까 딱 좋을 때 분위기를 탄 거죠. 아, 계속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서 상승세니까 예, 이게 되게 이게 단기전이잖아요. 플레이오프는 그렇죠, 또 예.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하죠. 정말. 작년에 되게 재밌게 야구를 본 게 한 팀이 네. 10연승 이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안 지고서 열 몇 그렇죠. 번을 계속 이긴다는 그렇죠. 거. 한국에서도 두산인가 뭐 올해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에 토론토가 11인가 12연승을 두 번씩 했어요. 와,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하고 네. 그러니까 와. 그 올스타 브레이크를 전후로 해서 전반기에 한 번, 네. 후반기에 한 번. 와. 완전히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작년에는. 정말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10연승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스턴이 폭주하더라고요. 이렇게 10몇 연승을 하면서 1위, 1, 2위가 바뀌었는데 정작 보스턴은 지금 어제 오늘 쳐서 2패를 당했고 제가 봐서는 토론토랑 클리블랜드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플레이오프는 보너스로 생각을 해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이 일단 30개 팀 중에서 몇 개 안 되는데 네. 정규 시즌 끝나고 집에 간 선수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아직까지 10월달까지 남아서 야구를 하는 팀은 정말 복을 받은 팀이죠. 운이 굉장히 잘 따라줬고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상당히 네, 운이 그렇죠. 크게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10월달까지 야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지금 잘 그러니까 이기면 좋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편하게 아쉽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와일드카드 경기부터 플레이오프라고 치는데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지면 되게 아쉽잖아요. 첫 경기인데 플레이오프 첫 경기. 네. 근데 다 첫 번째 라운드 통과하고 두 번째 라운드 통과하고 마지막에 월드 시리즈 최종 네. 그 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접전을 펼치다가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에서 저도 아쉽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월드 시리즈 7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져서 아쉬운 거나 와일드카드 첫 경기에서 져서 아쉬운 거나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져서 아쉬운 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아, 물론 그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 아쉬운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를 따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1년 162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간신히 따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네. 첫 라운드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쉽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월드 시리즈 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거나 저는 아쉬운 건 똑같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보너스 그러니까 남들은 30개 팀 중에서 20몇 개 팀은 다 이제 짐 싸가지고 다 네. 집에 돌아갔는데 네. 뭐 10월 때까지 야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보너스로 하니까 그냥 즐기는 너무 그거에 막 마음 쓰고 진짜 이거는 마음 쓰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네. 그 뭐 신이 거의 뭐 점지를 해줘야지 네. 월드 시리즈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 월드 시리즈 네. 우승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100년이 지나도 우승 한 번도 못한 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뭐 많이 아쉽겠지만 지면 그래도 네. 아직까지 월드 시리즈까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뭐 저는 이제 토론토가 만약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에서 4강 든 것만큼이나 예. 또 언제 우승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뭐 축구 같은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이 단일 그 개최국이 돼서 그때 좀 홈 어드밴티지를 좀 잘 활용해서 그때 네. 히딩크 같은 명장이 또 들어오고 정말 손흥민의 그 피크 때 몇 명의 좀 더 이제 잘한 선수들이 좀 그 있잖아요 그 이승우 선수인가요 그 네. 어느 선수 네. 그 선수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국대 들어가서 활약할 텐데 그러면 뭐 이제 또 4강 또 한번 4강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딱 이제 딱 그 정도 흥분되지 않을까 뭐 캐나다 선 캐디언들한테는 뭐 캐나다 축구팀이 월드컵 뭐 4강까지 올라갈 그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토론토가 월드 시리즈 나가는 그게 훨씬 더 가망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거의 뭐 몇백만 명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때 거리 응원하고 했잖아요. 네, 저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네. 아마 그런 응원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 아 정말요? 여기도 그런 게 있을까요? 아, 한국이 그 길거리 응원 문화를 꽤 세계에 많이 퍼뜨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아니, 한국만한 그런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쵸, 여기도 그쵸. 이제 야외에다가 대형 스크린 해놓고 그 월드컵 때 그렇게 응원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개 스포츠바. 그렇죠. 술집에서. 스포츠바가 예. 이제 가장 흥하겠죠. 예. 거기가 이제 가장 그런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월드 시리즈 우승했을 때는요. 이제 그때 아마 애틀란타하고 붙었던 것 같은데. 어웨이 경기.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경기가 안 할 때는 토론토 구장 그때 스카이돔이라고 불렸어요. 네. 네 로저스 센터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카이돔에서 무료로 관중들을 다 들여 보내준 다음에 그 전보트론 있잖아요. 그걸로 우와. 경기를 보여줬어요. 영화관처럼. 와. 이제 어웨이 경기니까. 네. 무료로. 거의 그렇게 응원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아, 그것도 재밌었겠네. 예.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거 할 때 극장에서 뭐 메가박스 이런 극장에서도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예, 월드컵 때는. 예, 것도. 여기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네요. 네. 아마 저희가 다음 방송을 할 때쯤이면 토론토가 올라가든 텍사스가 아니면 기적적으로 리버스 스윕을 해서 올라가든 결과는 나왔겠네요. 결과가 나왔겠죠. 그때 지금 무드가 어떤지 네, 그때 지금 목소리 톤만 딱 들어보시면 누가 올라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고 그 다음 경기가 바로 또 하나요? 아니면 며칠 있다 하나요? 아, 그건 이제 상대방 팀의 결정이 빨리 되면 아 그렇겠네요. 아 근데 아마 그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내셔널 리그도 이제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네. 네 그것도 그 일정은 이제, 있겠죠. 네. 네. 근데 올해는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우승할 것 같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네. 왜냐 샌프란시스코도 와일드카드로 힘겹게 올라온 팀인데 짝수 해거든요. 올해가 2016년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네. 지난 몇 년 동안 짝수 해만 되면 우승을 했어요. 마치 짝수 해는 샌프란시스코가 우승이다라는 공식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아, 그래서 와. 올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어렵게 했지만 와일드카드로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짝수의 기운이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뭐 지금 최강 전력을 가진 건 시카고 컵스인데 시카고 컵스는 그 염소의 저주 뭐 이러면서 염소의 저주 그런 거 맞죠? 네, 100년 이상 거의 뭐 우승을 못하고 있어서 100몇 승을 올렸더라 올해 거의 뭐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승 올리고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안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거의 올해도 샌프란시스코한테 막 발릴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신인데 네. 이게 되게 과학으로 여겨질 만큼 그 기운이잖아 기운. 예. 그 기운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작년에 텍사스를 리버스 스윕으로 거의 기적적으로 거의 드라마를 쓰면서 토론토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고 캔사스 시티하고 붙었는데 캔사스 시티한테 져서 캔사스 시티가 우승까지 완전히 예.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도 클리브랜드가 굉장히 잘해서 만약에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을 이기고 올라오면 토론토랑 이제 텍사스를 이긴 토론토랑 같이 붙을 텐데 클리브랜드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왠지 좀... 토론토는 거기까지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 아 그냥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 저 근데 기대치를 낮추는군요. 야구는 실력 있기도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은 다 수준이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하니까. 운이거든요. 네, 그날그날 따라서. 누가 터져주던지. 네. 타선이. 그렇죠. 그게 우리 팀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팀이 될 수도 있는데, 운 좋게 텍사스하고 두 경기, 이번에 했을 때는 토론토가 계속 타선이 좀 터져줬는데, 이게 저는 완전히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런도 사실, 커쇼나 이런 선수들,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네. 뭐 스토프가 있으니까 네. 타자가 치기 힘든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니까 노히트 노런이 많이 나오겠죠. 네. 잘 던지니까요. 네. 공을 못 치게 만드니까. 근데 정말 뜬금없이 못하는 선수들이 갑자기 노히트 노런 퍼펙트 게임 이런 거 하거든요. 거의 뭐 인생 경기를 그냥 네. 10년 동안 죽선수가 네,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운이거든요. 그 선수가 잘 던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냥 운이에요. 잘 치던 선수들도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못 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 선수가 잘 던지는 선수 같았으면 노히트 노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그런 실력 그 정도 수준에 보여야 되는 거고 10승 이상씩 꾸준히 올렸어야 되는데 네. 거의 뭐 늘 패만 많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퍼펙트 게임 네.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게 또 야구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봐서는. 뭐,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 청귀와에 사시는 그 VIP 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주의 기운. 아, 우주가 도와줘야지. 토론토, 예, 우주가 토론토를 도와주면 이길 것 같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좀 한국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팀하고 토론토가 좀 많이 붙어서 올해는 하나씩 그 도장 깨기 비슷한 계속 예. 한국 팀이 한국인 선수가 들어있는 팀이 계속 깨지는 뭐, 건가요 그렇게? 남은 선수가 강정호, 이대호, 뭐 오승환 이 정도 선수들인데 다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예, 다 기회가 예. 없죠 이제 재밌겠네요. 남은 게임 어떻게 될지 보면 알겠네요. 네, 아 지금 93년 이후로 우승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다른 팀보다는 그게 양호해요. 90년대에 그러게요. 우승을 두 번씩이나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 뭐 한번 이길 때도 됐고요. 이제는 좀 그 있잖아요. 그 양키스도 그렇고 한때 거의 매년 단골처럼 우승을 했던 네. 워낙 역사가 또 깊은 팀이니까 네. 토론토도 좀 구단주가 돈 좀 많이 써서 네. 예를 들어서 프리 에이전트로 진짜 주축 선수들 풀리면 네. 이제 그에 준하는 다른 선수들도 영입해오고 그러면서 네. 계속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면서 이 기량 그대로 좀 유지해서 우승은 못해도 그래도 항상 플레이오프는 한 10년에 한 뭐 6번, 7번은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팀이. 네. 좀 그 보고 싶어요. 강팀 그동안은 너무 암흑기가 네.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캐나다가 좀 양국 변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캐나디언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유일한 팀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재밌네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축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각 이제 뭐 K리그, 또 네. J리그, 네. 뭐 중국 리그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승팀들 각 아. 들끼리 또 이제 붙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야구도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번에 또 한다고 야, 그건, 하는데. 근데 뭐 워낙 메이저리그가 독점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전이니까 한국도 뭐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국가대항전이니까. 예, 예. 네. 국가대항전이라고 해도 뭐 미국이나 그 남미 장난 아니잖아요. 선수가. 그렇죠. 그런데도 한국이 막 이기고. 네.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정말 모르거든요. 이게 네. 만약에 162경기가 치르는 그 리그라면 너무 크게 수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단기전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산이 이번에 뭐 우승을 한국 리그 우승을 하고 여기서 뭐 토론토가 우승을 하고 네. 뭐 일본에서 무슨 팀 그럼부터 이제 우승팀들끼리 또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슈퍼 게임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만 아마 하지 않나요? 아니면 대만도 하나 같이? 아, 대만도 한번 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모르겠어요? 매년 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하나요? 그런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전 예, 네. 자세히 지금 모르겠어요. 네. 아. 미국만 끼면 되겠네요. 근데 요즘에 네. NC도 엊그제 그 구단 사무실 막 압수하고 네, 그 승부 조작 때문에 승부 조작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한국에서 이제 승부 조작 또 이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또 이제 약물 이제 이런 걸로 네. 되게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물 한때 그 시대라고 하죠. 약물 시대 때. 네, 옛날에. 그때 뭐 진짜 엄청난 기록을 세운 뭐 홈런 기록을 세워도 그때는 진짜 막 홈런이 7, 80개씩 나오던 때니까 네. 한 시즌에. 당연히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네. 선수들은 그렇죠. 의혹이 있는 선수들을 그 밝혀지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그 선수들 기록은 다 취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취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면서 명예 전당에 보내주진 않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좀 애매하죠 가기는. 네. 그래서 뭐 승부 조작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메이저 리그 중계를 못 봐요. TV에 케이블이 없지만. 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못 봐요. 저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아니 돈 내면 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네. 일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문자 중계로 보거든요. 네. 실시간에 이제 문자 중계는 그냥 하이라이트도 그때 그때 딱 떠 올려주니까 네. 다 볼 필요 없잖아요. 뭐 네. 홈런 치거나 득점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호수비가 나오거나. 예, 그래도 다 보면 재밌죠. 근데 그건 정말 일을 못 할 것 같고 네, 야구 때문에. 그렇죠. 그럼 봐야 되니까 또 몇 시간. 그래서 그냥 뭐 하다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을 때 그 창 열어서 네. 보면 뭐 일하는 동안 또 한 점수가 나거나 뭐 네. 그러면 눈. 근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네. 한국 이제 네이버에서는 그 문자 중계 있대요. 한국 중계가 있는. 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그 공식 홈페이지로 문자 중계를 보는데요. 네. 근데 가끔 토론토 경기 문자 중계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왜냐면 그 댓글을 볼 수 있으니까. 아, 실시간으로. 예. 사람들 댓글 다니까. 그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도 깨서 토론토 경기를 보면서 막 댓글 남기는 거 보고서. 아, 그러면 새벽이네요. 네. 그 옛날에 거의 뭐, 그, 박찬호 선수. 그때. 한창 정말... 때 새벽에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박지성, 막 그, 네. 축구. 네. 시차 안 맞으니까. 네. 보려고. 근데 거의 그런 건데, 되게 웃긴 게, 그,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일어나서. 아,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점수가 더 날 것이냐, 그럼요, 것이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한 점 한 점이. 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팬심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 못하고 그러면 욕하, 막. 자기가 지니까. 돈 잃으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예. 아, 그렇구나. 그 댓글 보는 재미가 예, 굉장히. 그니까, 팬심으로 보면, 사실 뭐, 아, 뭐. 아니, 팬심으로 봐도 욕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거의 뭐 자기 그,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요, 저도. 안 해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가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은 리그가 그 경기력이나 이런 게 수준이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보면서 와 하는 것처럼 그 네. 볼 터치, 그 네. 스피디하며 그 스핀 걸어서 그 킥 차고 이게 이런 거 네. 거의 뭐 딴 세상 거의 뭐 네. 외계인들 축구하는 것 같지 그렇게 보는데 야구도 물론 그 파워하며 그 속 강속구 뭐 100마일에 네. 강속구 던지고 그 수비 자체가 네. 뭐 유격수 수비가 그러니까 3루수가 어깨가 더 좋아야 하지만 유격수 수비하는 거 보면 1루 송구할 때 보면 그 빨래줄 송구 거의 100마일짜리 돌직구로 1루로 송구하는 거 네. 아, 정말 이거는 레벨이 다른 그런 경기력인데 네. 한국에서 그 당연히 그 박찬호 선수 이후에 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메이저리그만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 토론토에서 오래 살면서 토론토 팬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토론토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댓글만 봐도 뭐 기록은 다 꿰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의 경기력이 요즘 어떻다 별거 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매니아 분들은 뭐 네, 구단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감독의 뭐 이런 뭐 정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아 진짜 뭐 다 토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런 건가? 저는 옛날에 편의점에서 알바, 야 대학 때 알바하면서 네. 여기도 이제 스포츠 토토 이제 비슷한 게 있으니까 저도 자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팀을 너무 많이 걸면 그 중에서 당연히 못 맞추는 팀이 경기가 있으니까 네. 딱 세 개만 걸었어요. 세 개씩 거는데 다 지는 팀들만 걸었어요. 일부러 배당이 큰. 아 예. 근데 세 경기면 지는 팀들이 강팀들을 꺾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고른 세 팀이 세 팀 다요? 예. 와. 많진 않아도 가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배당이 굉장히 크니까 네. 10불을 걸면 그걸로 한 3, 400불씩 이기고 우와. 아, 그렇게, 지는 팀만 그렇게 버셨어요 그래서? 와. 예. 근데 그거를 내 팀 정도만 되면 그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세 팀 정도 팀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와. 배당이 그러니까 지는 팀을 걸어도 좀 대등한 팀들 중에서 좀 질만한 팀은 그래도 배당이 좀 낮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완전히 지는 팀, 너무 하위권 팀이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근데 정말 확률적으로 그런 팀을 세 팀만 걸면 이길 확률이 그래도 꽤 돼요. 아, 그래도 몇 번 이겨봤어요. 근데 네 팀까지 걸면 그거는 안 되고 딱 세 팀 걸고 한 10불 정도 걸면 좀 많을 때는 한 500불도 와. 걸릴 때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을 걸었으면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요. 돈을 못 걸죠, 이렇게. 걸어야죠. 예, 그냥 차라리 로또보다 그래도 재밌고. 아, 그렇죠. 스포츠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예, 한때는 캐나다판 토토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알바하면서. 심심하니까. 누가 이길지 찍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예. 재밌네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복권 같은 건 잘 안 해봤어요. 네. 뭐 로또도 거의 안 해봤고. 캐나다 와서도 뭐 안 해본 것 같아요. 한번 해봤나? 내가 해본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해보라 그래서 뭐. 저는 안 하는데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재미로 여기 워낙 많이 하죠. 일주일에 있고. 10불 정도 매주 그냥. 그러니까요. 아, 전 그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유흥이죠, 유흥.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될 줄 알면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 기분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 매달 진짜 막 병적으로 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냥 딱 10불 정도만 하다못해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서 계속 이번에 되고 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경우 있었죠.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당첨금이 네. 어마어마해지면 정말 재미삼아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그런 패턴이 자주 네. 생겨야 되는데 한국은 매주 한 7명 정도가 아 1등이 나오는 그렇죠. 그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예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조작설 이런 거 아니 한 주에 예외도 없이 한 7명 8명씩 1등 그것도 1등이 나온다는 건 되게 가능한 일인가 과연. 그거랑 관련해서 옛날에 이탈리아인가 그거 하다가 한번 걸린 적 있지 않아요? 그 이렇게 공이 나와야 되는데 공을 들어서 번호를 보여주기 전에 번호가 먼저 찍히고 이런 거. 이런 아, 예, 맞았어. 저, 예, 예. 예, 저 기억나요. 예, 이탈리아에서 예, 그런 게 한번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아. 한국도 조작이 있을 거예요. 조작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아,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예, 모르는 일이니까. 전 아니라고. 전 이거는 그 팟빵의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 팟캐스트 그 음모론 전문 네. 팟캐스트에서 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네. 그 뭐 투팍이나 그 커트 코베인의 죽음 이런 음모 계속 하고 있는데 재미없습니다. 아, 이런 음모 로또. 로또. 예. 네. 그 어떻게 밝히나요? 아 뭐. 근데 그게 조작이면 분명히 그 조작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네. 비밀은 없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네요. 예,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게 가능한, 예. 모든 게 가능한, 예. 아무튼 저 토론토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추신수 선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다음 3차전 때. 끝났으면 좋겠다. 예,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끝날 거라고 믿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끝날 수도 있겠네요. 토론토 그때 아 정말 재밌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열기하며 근데 이제 그렇겠네요. 텍사스가 미쳐서 그때 또 완전히 뭐 거의 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구가 재밌죠. 네. 뭐 모든 스포츠가 다 네. 각본 없는 드라마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토론토에 있을 텐데. 네, 그때 아마 아, 그 경기가 만약에 빨리 끝나서 여기 그러잖아요. 막 차 타고 막 빵빵 울리면서 네, 막 깃발 막 예. 흔들고 아마 그 퍼레이드를 보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마 그 아마 난리가 아닐 겁니다. 다운타운 안 가야겠네요. 예. 이기면 예. 예, 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자 중계로라도 네. 처음부터 계속 주시하면서 끝까지 보면 네. 안 되나요? 좀 질 것 같고 좀 왠지 좀 불안하고 좀 징크스 네. 비슷하게 있어서 그냥 게임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일하다가 트위터를 항상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열어놓거든요. 네. 그 트위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그 기자들이라든지 이제 그 야구 전문 네. 기자들, 토론토 기자 그냥 해놓으면 플레이마다 그냥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니까요. 뭐 누가 뭐 내용이 도루했다, 도루 잡혔다, 네. 누가 홈런 쳤다. 그 한 뭐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트위터를 보면 답이 나오죠. 대강 이제 분위기가 아. 이 사람 하는 톤 들어보면 아 이기고 있다, 지고 있구나 해서 지고 있으면 계속 안 보고 이기고 있으면 그때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딱 보고. 이기고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 마음에 네. 보는 거죠. 마음 졸이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딱 봤을 때 한 3, 4점 차로 지고 있다 그러면 힘들겠다 하면서 이제 그냥 나중에 스코어만 보는 거고, 네. 그냥 그날은 그냥 일에만 몰두하는 거고요. 아, 토론토가 올라가면 일에 지장이 생기시는군요, 그러면. 예, 너무 좋아서요. 근데 요즘 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데 좀 조심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특친들도 많고 이제 페이스북 패친들도 많고요. 추신수 네. 선수 응원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토론토 네, 이겼다 막 이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조심하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토론토가 1차전 이긴 다음에 네. 텍사스 해즈 폴른 이렇게 썼어요. 네. 영화 제목 네. 패러디한 거죠? 예. 오늘 2차전 이긴 다음에 네. 텍사스 해즈 폴른 한 다음에 어게인이라고 또 썼어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신경 안 쓰시는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추진 선수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또 쓰고요. 네. 이기는 건, 이제 팀은, 네, 토론토가 팀은 저도, 이겨도. 네, 토론토가 이겨도. 아, 추진 선수 잘했으면 좋겠다. 추진 선수 홈런도 치고, 도루도 하고, 막 출루 다 하고, 혼자서만 다 야구하고, 텍사스였으면 좋겠다. 나머지 선수들은 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아주 정말 본 마음이에요. 네. 네, 한국 선수들은 다 잘했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강정호 선수 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잘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가 네. 홈런 20개 치는 건 정말 그 백인들 선수들도 흔치 않잖아요. 네. 뭐 파워 히터라고 하면 일루스라든지 네. 외야수 쪽이 많은데 네, 그렇죠. 유격수가 홈런 20개 치는 경우가 몇 명 없어요. 근데 풀시즌 뛴 것도 아니고 그 작년에 네. 다리 다쳐서 네. 올해 재활하느라고 늦게 시작했잖아요, 시즌을. 네. 그런데도 홈런 20개 쳤으니 아마 시즌 처음부터 했으면 아마 30개도 쳤을걸요. 그럼 거의 뭐 엘리트죠. 거의 뭐 타점도 거의 100개 정도 가능했겠고요. 지금은 네. 한 3분의 2밖에 못 뛰었을걸요, 아마. 그런데도 홈런 21개, 아마 타점도 한 61개 정도?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번에 그 여자 문제로 네, 강정호 선수가 있었는데, 오게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 놨나요? 아니요, 그 해결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뭐, 아직 그 확실하게 뭐 결론 나기 전까지는 뭐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뭐 오히려 그. 그렇죠, 예. 예. 일단 야구적으로 보면 정말 저는 추신수 선수 이번에 좀 못했고요. 네. 먹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이대호 좀 플래툰 때문에 많이 못 나왔지만 네, 그렇죠. 아쉽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고 김현수는 뭐 거의 뭐 기대도 안 한 그 팀에서도 거의 네, 뭐 버리다시피 했는데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죠. 3할로 그렇죠? 끝났잖아요. 3할로 네. 뭐 굉장히 잘 했고요. 네. 오승환 선수가 진짜 잘했죠. 네.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다들. 클로저로 완전히 꽤 찼는데, 그 나이에 네. 와서, 늦게 와서. 네. 아, 돌직구가 메이저리그에서 먹히는구나. 좀 깜짝 놀랐고요. 네. 류현진은 욕 엄청 먹고 있고요. 네. 거의 뭐, 한국 와서 예능만 하더니만, 야구는 안 하고. 거의 뭐. 그 부상 여파 아닌가요, 다들? 그게? 그쵸.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괜히 뭐, 다른 부분까지 다 끌어들여서 비난을 하는데,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오른손잡이가.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글러브를 잘못 사와서, 왼손잡이들이 끼는 글러브를 사와서 왼손으로 던지다 보니까 왼손 투수가 됐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서 뭐 글씨 쓸 때나 밥 먹을 때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공만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도 던지다 보니까 이제 왼손 투수가 됐는데 잘 됐죠. 왼손 투수가 훨씬 더 몸값도 비싸고 네. 더 귀한 몸이니까요. 네. 그래서 왼손이 그렇게 왼 어깨가 망가진 다음에는 또 오른손으로 해. 원래는 오른손잡이니까. 아, 되나요 그게? 되나? 글쎄요. 구속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구가 안 되겠죠. 그 습관이 안 됐으니까 하도 안 써서. 근데 토론토에서 이제 시애틀로 지금 시애틀일 거예요. 아마 글로 트레이드가 된 선수가 이제 양손잡이 투수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타자는 양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스위치 히터가. 네. 근데 스위치 피처가 메이저에 3명 딱 있는데 토론토에서 뛰다가 이제 시즌 중간에 다른 팀으로 보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글러브를 이제 양손 글러브를 끼는 거예요. 글러브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양손이 아, 이쪽 손에 껴도 되고 이쪽에 껴도 되고 이쪽에 껴도 되는 그런 네. 따로 끼는 게 따로 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네. 뭐 물론 그 그래서 그런 이유로 트레이드가 됐겠지만 너무 신기하고 어 그런데 그 선수는 그럼 타자 나올 때마다 바꾸나요? 예. 그래서 타자가 나올 때마다 바꾸는데 진짜요? 스위치 히터가 나올 때 있잖아요. 아, 예. 애매하네요. 투수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 아, 그 선수 그래요? 때문에 그 선수 룰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쪽은 스위치 히터, 이쪽은 스위치 피처라고 하면 투수가 먼저 어떤 손으로 던지지 예, 어떤 손으로 던지 예, 그렇게 하는 타자가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왼쪽에 있으면 얘는 왼손 던지고 계속 바꿀 수 계속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아, 그럼 와, 재밌네요.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된 이유가 너무 신기하지만 양손 쓰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양손 쓰는, 다 쓰는 것보다 한쪽 손이라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양손을 쓰면 이거는 한 손이라도 잘 쓰는 것만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스위치 히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스위치 히터는 되게 오른손 잘 치고 왼손 잘 치고 네. 그러니까 스위치를 하나는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했을 때 타율이 좀 너무 눈에 띄게 낮거나 아니면 파워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스위치 히터가 아니죠. 스위치 히터가 아니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니까 스위치 히터라는데 이 스위치 피처 틀어져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간 선수는 오른손으로 던져도 잘 못하고 왼손으로 양손으로 던질 수는 있는데 예. 던질 수 있는데 둘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재밌네요. 예. 와. 근데 그런 선수 이제 한국에 한 진출해 보면 어떨까? 너무 신기하고 좋을 것 같은데 메이저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 저번에 얘기한 에릭 테임스 선수처럼 아, 한국 가서 다시 꽃이 피우는 한국 가서 거의 뭐 씹어 먹는. 네. 여기서는 이제 정말 주전 자리를 못 잡아서 네. 그렇게 마이너 전전하다가 한국 가서는 진짜 역사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네. 아, 홈런 만 개 치고 도루까지 만 개 하는 선수가 아시아에 처음 나왔다는데 그 선수가 토론토에서 주전 자리를 못 찾아서 그랬던 선수인데 네. 근데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걸려서 네. 예 그렇죠. 너무 그런데 뭐 신기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메이저 리그도 좋아하는데 메이저에서 정말 이름 네임드 선수들이 한국 가서 좀 퇴물이가 돼서 가는 케이스지만.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메이저 중계에서만 보던 선수인데 네. 한국 가서 뛰고 막 이러면 네. 좀 많이 갔으면 한국 리그 사실 한국에서 뛰면 외국 선수들이 다 그런다면서 되게 재밌다. 응원 문화도 재밌고 아, 네. 그리고 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응원 문화, 그 팬들의 열정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뭐 롯데는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또 팬들의 그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연봉이 맞아요. 가죠.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 뛰면 뭐 차라리 한국 가서 뭐 그러다가 일본으로 잘해서 일본으로 가면 일본은 뭐, 거의 대우가 확 올라가니까요. 뭐. 예.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러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한국은 이제 팬들이 가만히 아니잖아요. 또 너무 못하고 그러면 이제 구단 버스를 흔든다든지. 축구도 그런 것 같아요. 삼성, 수원 삼성에서 지금 막 팬들이 지금. 아, 그래요? 구단주 갈아치우라고 막 게임 끝나서. 아, 그런 게 있나요? 수원 삼성이 지금 막 하부 리그로 지금 강등될 위기라서. 아, 그래요? 팬들이 지금. 아, 수원 삼성이요? 예. 네. 우와. 그, 서정 감독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구단주 나와! 막 이러면서. 아, 그 주장이 연기훈인가 그런 나와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사과하고 뭐 지금 이런 근데 한국 팬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야구도 제가 한국에서 야구를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LG였을 거예요. 선수들이 버스에 탔는데 이제 버스가 출발 못하는 거죠. 팬들이 다 에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죠. 뭐 불도 지르기도 하고 뭐. 네, 불 지르는 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요. 네.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보다가 네. 눈이 높아지니까 네. 가끔 이제 한국에서 하이라이트 보고 막 네. 이제 이런 이제 한화하고 네. 뭐 어디하고 하는데 이제 보면 막 눈에 안 차는 아. 이제 그런 너무 미스플레이 많이 나오고 네. 확실히 이제 구위가 투수들의 구위도 차이가 나고 이제 구속부터가 차이가 나지만 네. 뭐 류현진이 거의 뭐 특급 선수였는데 그렇죠. 선동열 최동원 이후에 네, 그렇죠. 그런 선수가 안 나왔는데 류현진 굉장히 잘했죠 여기 메이저 와서도 근데 네, 이제 처음엔 되게 잘했죠. 구속이 막 92, 93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막 100마일 넘어간 선수가 이제 막 출몰들을 막 하는데 네. 토론토 1차전 선수가 마르코 에스트라다라는 선수가 구속이 88마일, 89마일밖에 안 남아요. 우와. 체인지업으로만 던지는 선수인데 77, 75 막 이런 우와. 거의 뭐 너클볼, 아리랑볼 수준의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지는데 공략을 못하더라고요. 어제 텍사스 선수들 보니까 타이밍을 다 뺐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아 신더가드 같은 선수들 되게 막 100마일 던지고 막 이런 선수들 네. 호쾌하죠. 투구가 네. 막 시원시원하고 네, 그렇죠. 막 선풍기 돌리듯 막 배트 막 붕붕 막 돌아가고 거의 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구속은. 근데 70몇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구속의 체인지업으로 계속 타이밍을 뺐으니까 네. 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구가 재밌는 이유가 이런 명언 있잖아요. 타격은 타이밍이다. 네. 근데 피칭은 그 타이밍을 뺏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굉장히 과학적인 스포츠이고 정말 뭐 막무가내로 힘만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100마일짜리 홈런 많이 맞아요. 오히려 야구가 저도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근데 그런 거 딱 하루만이라도 3차전 할 때 하루만 케이블 연결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스포츠 바를 가세요. 아, 혼자 뭐, 집에다 얘기하고 뭐 그럴 생각도 있고요. 뭐 근데 저는 토론토 갔을 때 한번 게임을 한번 TV로 거긴 케이블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아니, 뭐, 예 오늘 뭐 아마 텍사스 이기고 다음에 뭐 클리블랜드나 아마 보스턴하고 붙으면 짧게라도 아마 언급을 하고 넘어가 왜냐하면은 이게 캐나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네. 이제 런던 포커스가 이제 런던 소식이나 이제 캐나다 이제, 네. 이제 굵직굵직한 큰 소식들을 계속 소개를 하니까 네. 이 야구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플레이오프 타임에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이벤트니까요. 예. 다음에 짧게 네. 하죠. 하지만 그 이제 월드 시리즈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아마 그 월드 길이가. 시리즈 되면 아마 특집으로 한번 또 하는 거 아닌가. 아, 예, 월드 시리즈 가면 특집, 네 특집 편성으로 한번 예. 하는 걸 하죠. 예. 예, 런던 포커스 19회 메이저리그 얘기까지. 네, 추수 감사절인데 듣고 계신 교민분들이시면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한국에 계서 한국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자연재해 또 네.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예, 늘 저희도 한국에 친지들 다 계시는 입장에서 네. 늘 걱정도 하고 네 그럼요 그리고 삽니다 부디 뭐 수해 또 이제 이런 피해 더 이상 없겠죠 예, 예 늘 바라는 마음 갖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